본문은 야곱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랍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바단아람의 한 우물에 도착하게 되었고 거기서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라반은 조카인 야곱을 나의 고륙이라고 하면서 환대하죠. 야곱은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봉사하는 대가로 라헬을 달라고 요구하게 되고 라반은 그 조건에 동의를 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겨 봉사했고 마침내 결혼식 날이 왔지만 라반은 속이는 자 야곱을 속이고 언니 레아를 그에게 들여보냅니다. 이튿날 야곱이 항의하자 라반은 야곱의 생애에 잊어버릴 수 없는 단어 장자라는 말로 변명을 합니다. 언니를 놔두고 동생을 먼저 결혼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야곱은 라헬도 자기의 아내로 얻게 되지만 본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야곱이 속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평생의 이 일은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원인이 될 만큼 그는 크게 속은 것입니다. 아마 야곱이 이때 경험한 것은 에덴 이후로 경험해온 인간의 환멸의 축소판이라고 키드너는 말합니다. 그것은 속고 속이는 삶 속에서 초래되는 그런 자연적인 귀결 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를 위해서 네 명의 아들을 주심으로 위로하셨습니다. 라헬은 남편의 사랑은 받았지만 아들을 낳지는 못했죠. 레아의 첫 아들 르우벤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내 괴로움을 보셨다 하는 뜻인데 레아의 아픔을 반영하는 말입니다. 또 둘째 아들 시므온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는 뜻인데 여전히 레아의 아픔이 배어있는 이름입니다. 세 번째 아들 레위는 이제는 남편과 연합할 수 있으리라는 레아의 갈망을 반영하고 넷째 아들 유다, 찬송을 의미하는 유다에 이르러서 레아는 비로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처지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적어도 여기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볼 때 레아에게 그것은 3년, 4년의 세월이 걸린 일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처지에 얽매여 있는 한, 또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한, 결코 하나님을 진정한 의미에서 찬송하고 예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야곱이 자기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예민하게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자기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뭔지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장자의 권리에 대한 라반의 변명은 야곱의 마음을 깊이 찔렀을 것이 분명합니다. 야곱의 이 고통스러운 경험은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를 속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많은 경험을 하고 살아갑니다. 교활하고 적대적이고 거짓말하고 경쟁적이고 말이 많고 다양한 인간적인 약점으로 가득한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한탄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심각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어떤 것들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고 그 다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 가운데 일부라고 우리는 여겨야 합니다. 야곱이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닫는 데에는 적어도 2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만일 야곱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다면 그 역시 자기 연민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겠죠. 그러나 그를 자기 연민의 죄에서 벗어나게 해준 것은 다름 아닌 베델에서 나타나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깊은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또 우리로 견디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때로는 쓰고 또 때로는 감미로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이 속이는 자 야곱이 외삼촌에게서 속는 그래서 그 인생 가운데 참 쓰디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으로 야곱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이런 삶의 연약함 속에 묻혀서 살아가지만 저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때로는 쓰고 때로는 감미로운 하나님의 섭리를 바르게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저희들을 견디게 하시고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